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30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친구인 사쿠라, 그리고 사쿠라의 사촌인 켄타와 함께 후지산의 절경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제30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아, 비다. 이소이데 가이리마쇼.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雨に濡れたら風邪をひく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 비다. 이소이데 가이리마쇼.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雨に濡れたら風邪をひくよ.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아, 아메다. 아, 비다 라는 뜻인데요. 아는 놀랐을 때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아메는 비란 뜻이고요. 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데스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지난번 대화 내용에서 켄타가 후지산에 삭각 같은 구름이 덮이면 비가 내릴 징후라고 말했었는데요. 정말로 비가 내렸네요. 네, 그럼 날씨에 관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볼까요? 맑게 개임은 하레, 흐림은 그모리, 눈은 유키입니다. 네,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 보죠. 이소이데 가에리마쇼. 서둘러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이데는 이송이마스 서두릅니다의 태형입니다. 가에리마쇼는 돌아갑시다 라는 뜻으로 가에리마스 돌아갑니다의 마스 부분을 마쇼로 바꾼 말입니다. 마쇼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제16과에서 동사를 태형으로 하면 연속된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소이데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서두른 다음에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면서 돌아간다는 뉘앙스입니다. 이처럼 태형은 나중에 이어지는 동작을 어떠한 상태로 하는지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합니다. 네,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ちょっと는 조금이란 뜻으로 시간을 말할 때는 잠깐, 잠시라는 뜻이 됩니다. 待って는 待ちます. 기다립니다의 태형인데요.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이면 의뢰의 표현이 됩니다. 안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もう少し는 좀 더 라는 뜻이고요. 少し는 조금이란 뜻으로 ちょっと보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写真은 사진이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撮りたい는 찍고 싶다란 뜻으로 撮ります 찍습니다의 마스 부분을 타이로 바꾼 말입니다. 이 타이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です는 문장 끝에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를 연습해 볼까요?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는 안나를 걱정하면서 켄타가 말했습니다. 雨に濡れたら風邪をひくよ. 비에 젖으면 감기에 걸려요 라고 말했는데요. 雨는 비란 뜻이고요. 니는 조사로서 여기서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오는 동사 젖다의 원인은 비가 되는 거죠. 濡れたら는 젖으면이란 뜻이고요. 濡れます. 젖습니다의 타형 濡れた. 예, 라가 붙은 말입니다. 타형에 라가 붙은 타라는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눈에 따라로 젖는다면 이런 가정의 표현이 되는 거죠. 동사에 타형에 라를 붙여서 타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세는 감기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히크는 히키마스 걸립니다의 사전형인데요.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는 상대가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할 때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인데요. 조언이나 주의를 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럼 제30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아, 비다. 이소이데 가이리마쇼. 쪼또 마트 쿠다사이. もう少し写真を撮りたいです. 아메니 누레타라 카제오 히쿠요.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조건을 나타내는 타라 표현을 배웠는데요. 29과에서 배운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 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타라, 나, 토 모두 조건을 나타냅니다. 타라와 도로 나타내는 일이 조건이 되어서 문장 후반에서 말하는 상황이 생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도는 타라에 비하면 사용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도는 자연 법칙이나 습관 등 그 조건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켜진다라고 말할 때 누릅니다. 오시마스와 켜집니다. 스키마스의 관계입니다. 도를 사용해서 말하면 오스토 츠키마스 누르면 켜집니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타라를 사용해서 오시타라 츠키마스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건을 나타낸 뒤에 자신의 의지를 전하고자 할 경우 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메가 흩다라 가에리마쇼 비가 오면 돌아갑시다 에서처럼 권유하거나 의뢰의 희망을 말할 때는 타라를 사용합니다. 타라는 또에 비해서 사용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면 좋을지 망설여질 때는 타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천둥 소리네요. 네, 천둥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고로고로. 고로고로는 그 밖에도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 무거운 물건이 굴러가는 모습 등도 나타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코로코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인가요? 네, 아쉽네요. 코로코로는 작고 가벼운 물건이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나무 열매나 작은 돌이 코로코로 굴러간다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고로고로와 코로코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일본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우면 다음날 날이 맑다거나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내린다는 식으로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네. 네, 제30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もう少し 写真を撮りたいです.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사쿠라의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